흘러가고 내 말은 내 눈물도 습관처럼 돼가고 Someday 너를 운명처럼 만났지 I know 처럼 만났지 I know 이미 사랑임을 알았어 I'm just only you Oh baby tell me I love you 그토록 기다린 이 곁을 보고 싶어 내게 와 망설이지 말고 너밖에 모르는 내게 그대도 나와 같다면 Oh baby 애타는 내 맘을 알아줘 I'm just only you Oh baby tell me I love you 그토록 기다린 네가 또